창문 너머에 슬픈 비가 내리고 문 뒤로 부는 바람은 창가에 눈물을 훔쳐내고 널 위해 준비했던 선물들 고백이 담긴 편지는 갈 곳 없이 먼지만 품고 있어 누가 내 맘을 알아주려나 누가 내 말을 들어주려나 날 녹여주던 그 손길도 부드러운 목소리도 이젠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따라도 힘들다 시계는 헤어지던 날에 멈춰있고 널 위해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너를 안던 가슴은 주위 없이 바람만 품고 있어 누가 내 맘을 알아주려나 주려나 내 거칠어진 입술마저 차가워진 가슴마저 여전히 너만 찾고 있어서 오늘따라 더 그립다 있어